하지마 이 족밥새끼야. 뭐하냐 혼자서 이 씨발라마 육가 부르스 떠냐 이 개새끼야. 군대 안 가려고 이 씨발라마 개흉내내고 있네 이 짱놈의 새끼야. 씨발라마 이 병역비리 같은 새끼야. 이질라기 마이크 잡지마 이 씹새끼야. 이 또라이 새끼야. 지 병장병